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이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대성산 혁명열사랑을 참관한 그들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열사릉의 화환진정대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혁명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조국해방 전쟁 참전열사묘를 돌아봤습니다. 화환진정대 영웅들의 넋에 꽃다발들을 진정한 그들은 영전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